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와 같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하나님께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으로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소망이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여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았느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같이 죽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일을 우리에게 바란다. 아멘. 이 세상에 고난이나 시험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질병, 사고나 재해,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와 배신, 생활고로 인한 그런 여러가지 고통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동일한 고난을 받습니다. 성도라고 예외가 없어요.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인이나 선인에게 비나 햇빛을 골고루 주어서 은총을 누르게 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크고 작은 고난도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종일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내셨습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90편 10절에서 우리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차라리 산 자들보다도 죽은 자들이 더 복되고 이 둘보다도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세상에 살아보지 않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그만큼 뭡니까? 인생이 힘들다는 것. 언제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 고통이 끝납니까? 죽을 때.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루도 편히 쉴 날이 없습니다. 걱정과 고난이 거치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살입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있어요. 산이 있으면 또 산이 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면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살기 어려워도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다 같이 죽고 죽음으로 이 생이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똑같다고 한다면 죽어도 심판이 없고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불쌍한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내세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환난 날에 고난 때에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고난을 감당하며 이기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모든 고난을 이기시는 소원하는 대신 주하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답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네. 오늘 본문 3절에도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곁에 위로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전도서에서 그런 말씀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인생이 참 힘들고 정말 아프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을 때 누가 와서 힘을 내라고 위로를 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줄 가족이 있고 성도가 있고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이 있고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지 않고 결혼하잖아요. 우리가 살면 싸우지만은 그래도 위로가 되잖아요. 만약에 나 혼자라면, 만약에 이 땅에 나 혼자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현재 당하는 이 고난과 이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이겨낼 수가 없어요. 혼자로서. 그러면 아무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성도들이 있다 해도 사람의 도움이나 위로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때 누가 우리를 도우시고 누가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실 이시로다. 이게 모든 환난 중에 모든 환난인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질병과 사고와 모든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할 것이 없다. 위로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로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라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 이 말이 참 좋은 말인데 그 뜻은 부름을 받고 적시로 달려와서 바로 내 옆에 서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급한 일을 할 때 911 부르잖아요. 911 부르면 즉각으로 달려와서 응급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신다. 이 위로란 말은 내가 고통당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극한 슬픔을 당해서 내가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곁에 적시로 달려와서 나의 상처를 오르만져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지. 아멘. 사람이 달려와서 나를 위로해 줄 때 힘든 힘이 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게 와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지. 복음성 중에 참 위로가 되는 찬송 있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자리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니 고통받는 자를 품으시니 내게 주밖에 없네. 참, 참 가사만 들어도 참 위로 힘이 되는 찬송이에요. 주밖에.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며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게도 참 여러가지 힘들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가서 도움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 주셔서 그 모든 환난과 풍파를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내 목사라고 신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까지 이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도 고백합니다. 내가 진정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갑시다. 내가 진정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시편 28장 17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더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함으로 도움을 얻었도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함으로 내가 도움을 얻었습니다. 아멘. 오늘 8절의 사도 바울도 환난 날에 이러한 주님의 도움과 위로를 경험하였습니다. 8절의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절박한 심정입니다. 지금 그가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힘의 격지록 심한 고난이요. 그 고난을 인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내려진 상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있잖아요. 고난도 고난의 정도가 있잖아요. 뭐 작은 시험에 대한 고난은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내가 견디기 힘든 내 힘에 지나친 그런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무슨 일을 당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대기 배로 항선하다가 유라굴라 대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파산할 지경에 이르고 15일 동안을 바다 위에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굶주림과 추위로 사경을 헤매던 그때 그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무슨 일로 지금 배에 항선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그 배를 크루즈 여행하는 배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 가이사의 앞에 재판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 가는 길도 평탄치 못하여서 갑자기 대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산할 지경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인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람인데 왜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을 하러 가는 주의 종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지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그런 동원에 왔을 때 Why me? 하나님 Why me? 왜 나에게, 왜 이런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런 질병을 내게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믿음 있는 자가들요 그런 상황을 닥치면 막 흔들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화소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십시오.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울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함께한 자들이 죽지 않고 다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견딜 수 있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살리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바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다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후에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나의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뱀뿐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환난에서 이 풍랑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 투병 중에 있는 자들에게 병문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하지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복사지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이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답답한 경우를 제가 봅니다. 그리고는 뭐 말씀이라 하지요. 성도님 걱정 마세요. 아마 나을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그럼 안심하세요. 말을 한다고 해서 내 말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위에서 위로하고 기도는 하지만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안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못 고칠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혼자 마음 아파하며 울지 마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으시고 살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이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고난보다도 그 슬픔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심으로 어떤 고난도 질병도 고통도 슬픔도 죽음의 슬픔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슬픔 중에 있는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이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말미암아 오는 슬픔을 이기시길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에게는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과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나도 힘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나 고난, 질병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든 마귀가 주는 것이든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고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하늘에 나는 참새를 바라보라.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라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참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늘에 나아가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간섭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사는 성도에게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나 고난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런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케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크고 작은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마침내 우리에게 그것이 선이 되게 하시죠.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무슨 일을 당해야 되는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성도가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 내게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질병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왜? 고난이나 질병이나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드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시험과 고난과 이 질병의 고통을 이 슬픔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제가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언제 필요한 줄 아세요? 평상시 모든 게 다 편할 때는요, 건강할 때는요, 사실 믿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 없이도 살아가요. 근데 언제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정말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환란이 겹치고 시험이 오고 질병에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진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아멘. 바로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믿음과를 시험해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참믿음을 보여줄 때도 바로 언제입니까? 환란의 때, 고난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에게는 시험이나 환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입증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 보면요, 참 믿음의 성도를 보면 고난의 때, 환란의 때 그 믿음이 확 드러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낙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굳건히 일어나서 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요,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를 받고 올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길 거예요. 아, 이 정도 뭐 이런 거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해서 이길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요, 내가 위로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제가 이제 축원합니다.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정말 절망 가운데 때, 믿지 않는 세상처럼,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제가 이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환난의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환난과 슬픔을 이겨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 유라굴라굴랑을 만나서 배가 파산할 지경에 이르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찾아오셔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히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환난에서 풍랑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을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죽지 않으리라 다시 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바울이 10절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저는 사울의 마음과 바울이요 정말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아시아에서 환난 당할 때 과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고 현재도 앞으로도 환난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해보지 못한 한 성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부지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언제 내 힘으로 살았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기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가지 많은 인생의 풍파 그 모든 시련과 환난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고 확신할 때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을 때 현재의 모든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힘이 들고 고통스럽지만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난이 아니면 질병이 아니었으면 받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라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세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과 그 모든 슬픔을 주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찾아가서 도움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가 아주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의지하는 주를 더욱 의지하며 더욱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가 아주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은 내가 이제까지 의지하였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주시는 경고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자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고난과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며 부서지기 쉬운 지글 같은 존재인지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자고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라고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또 믿음을 회복하고 이제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로지 그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나 질병을 통하여서 대하는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얻고 구원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 굳건한 믿음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게 대한 고난은 질병이 저주가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우리 성도 안에 정말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질병에 고통당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게 큰 은혜를 주시는지 그 은혜를 체험하며 그 은혜의 힘으로 그 모든 고난을 능력히 이기시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